넓은 세상에 날 위한 건 너 하나였어. 밤새워 그렇게도 눈물 흘렸지. 어려움 속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채 헤매이다가 나 또한 볼 수 없는 거리를 걸었어. 어딘지 모를 지금 내게 무엇도 필요치 않아. 나를 대신하던 너였어. 이제 너를 나 없는 어둠 속에서 슬프게 할 순 없어. 다시 와 내게로. 널 위한 세상에 나만이 알아. 나에게 돌아와 이제 내게 있어줘. 영원히 내게. 세상에 나만이